여러분, 오늘 오전에 토마토 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지금부터는 아침에 딴 토마토를 상자에 담는 일을 할 거예요. 여기에 있는 토마토 중에서 여자 주먹만한 걸 골라서 담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너무 빨갛게 익은 것은 상자에 넣지 마세요.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? 그런 거는 이쪽에 바구니를 둘 테니까 여기에 따로 모아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